사랑이 또 나를 흔들고 눈물이 또 너를 그리고 기억은 지울 수가 없는 내게는 벌과 같아 또 하루가 너로 시작되고 오늘도 어제 같은데 안 되는가요 내가 그댈 사랑하는 게 안 되는가요 내가 그댈 바라보는 게 No.